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16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1부위원장,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당, 국회, 외무성, 친선협회, 주체사상연구조직, 출판보도부문의 인사들이 초대됐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봤습니다. 한편 13일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도 위원회가 있었습니다.